조그만 벼룩 옷을 만들고, 저는 그 중에서도 낮잠만 자야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얘기지만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내가 즐거워 살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최고겠고요. 또 자기 일에서만큼은 전문가인 사람, 그게 멋진 모습이겠죠. 독특한 직업 한다면 최근 영화 중에서 마이클 제이 폭스가 나온 사랑 게임의 그 호텔 안의 요정 지니 같은 그런 역이 있겠지만요. 자, 자기 직업에 대해서 영화의 끝부분에는 진정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이 영화에서의 마이클 제이 폭스의 연기도 인상적이었죠. 닥터 헐리우드 중에서 The One and Only,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체스니 옥스의 노래였는데요. 이 곡은 전북 남원 향교동에서 조현희 씨가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잘 들으셨죠? 서울 도봉구 도봉이동의 윤재호 씨, 유수형기, 대호, 성우, 성준, 성환 이 친구들이 있으므로 저도 존재합니다.

야, 4번 답 좀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그치.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유고슬라비아의 어느 작고 허름한 마을. 집시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입니다. 각양각색의 집시들이 보입니다. 결혼 첫날 고주망태가 된 신랑을 시궁창 물에 처박는 뚱보 신부도 보이고 도박판에서 소일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머리가 약간 이상한 어느 집시가 카메라 앞에 불쑥 나타나더니 혼잣말을 합니다. 신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집시들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다음 비행기로 돌아갔지만 그게 어디 내 잘못인가? 망가진 우산을 펴든 그의 어깨 너머로 흐린 하늘과 질퍽한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순진한 소년 페르카니도 그런 집시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페르카니는 석회를 팔아 생계를 연명하는 할머니, 다리가 아픈 여동생 나니라, 그리고 게으른 망나니 삼촌 메르잔과 함께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메르잔 삼촌은 집안의 골칫덩이죠. 도박을 해서 돈을 몽땅 날리고 오거나 걸핏하면 집시 소녀들을 건드려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비해서 페르카니는 착하고 순박합니다. 아픈 동생을 잘 돌봐주고 할머니 일도 잘 거들어줍니다. 그런 페르카니에게 할머니가 칠면조 한 마리를 선물했습니다. 페르카니에게 친구가 생긴 거죠. 페르카니는 기뻐하면서 아코디언을 연주합니다. 할머니는 이 집시 동네에서 의사이자 약사입니다. 이른바 약손 할머니지요. 염력도 갖고 있고요. 민간 치료술에도 능통합니다. 사실 그 칠면조도 가난한 이웃 사람을 치료해주고 치료비 대신 받은 거였습니다. 같은 피를 나누었기 때문일까요? 페르카니도 가끔씩 염력을 발휘합니다. 생각을 한 군데 집중시켜서 깡통을 손 안 대고 움직이게 한다거나 숟가락이나 포크 같은 것을 염력으로 구부러지게 하는 그런 재주지요. 페르카니는 할머니가 선물로 주신 칠면조에게도 그런 염력을 시험해봅니다. 날개를 펴라고 주문을 외지요. 그러자 칠면조가 페르카니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이 서서히 날개를 펴입니다. 하지만 날개를 펴도 칠면조는 날아갈 수 없듯이 페르카니 역시 무거운 삶의 질곡에서 날아갈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이 칠면조가 암시해줍니다. 그나마 그에게 위안이라면 여자친구 아즈랍니다. 아, 빌렘 그레쳐트 지나. 그레쳐. 아이자. 브라시. 브라시 카테. 아즈라는 오늘도 석회를 사용하고 타르카니는 아즈라에게 석회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아즈라는 그런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남녀 주인공이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키스. 그런 키스를 어떻게 하는지, 숨만 쉬고 몇 분 동안이나 계속 입을 맞출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길고도 다정하게 입을 맞춥니다. 그들이 입을 맞출 때 비록 가끔씩 칠면조가 방해를 하긴 했지만요. 타르카니와 아즈라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싶어하죠. 타르카니는 아즈라의 집에 찾아가서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억세고 수다장인 아즈라의 엄마가 노발대발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앞으로도 살 길이 막막하기만 한 가난뱅이에게 딸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였죠. 오늘로서 세 번째 청혼도 실패한 페르카니는 크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교회의 종탑에 목을 맵니다. 하지만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 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기만 할 뿐이죠. 타르카니가 움직일 때마다 온 집시 마을에 종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던 주정뱅이 집시가 타르카니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소트치 들어감 파 이보 요벨라 요벨라 이케 카이라 케 자우 크나에 바바 크란치 무지키 테 바샬레. 할머니는 페르카니에게 기운을 내라고 야단칩니다. 그리고 아코디언을 가져다 줍니다. 주정뱅이 집시와 할머니가 춤을 추고 삼촌 메르자는 채플린 흉내를 내서 가족들을 즐겁게 합니다. 마. 아이, 아. 파르카니는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가 예뻤냐고요. 요, 워샤사리 고스코 빌라. 너 준비한 다이다 짱. 솔라라코 포스타리. 할머니는 일찍 죽은 딸, 그러니까 파르카니의 엄마에게 해줍니다. 슬로베니아 군인이었던 파르카니의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은 후부터 요정처럼 예쁜 페르카니의 엄마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페르카니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을 나이가 된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집시로 태어났고 집시로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년이 된 것입니다. 현실일까? 집시들의 불꽃 축제가 어스름이 깔린 강을 밝힙니다. 페르카니는 자신의 가슴에 아즈라의 이름을 새겨놓고 아즈라는 자신의 가슴에 페르카니의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물과 불이 만나는 축제 속에서 사랑을 나누며 성인식을 올립니다. 사랑한다는 것도 어른이 된다는 것도 페르카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집시의 시간도 모두 황홀한 꿈 같습니다. 야스란 슬픔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날 막난이 삼촌이 사기 도박단에게 입고 있던 옷까지 몽땅 뺏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립니다. 할머니가 돈이 없다고 하자 삼촌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밧줄로 묶고 지붕 위를 지나가는 전기줄을 도르래로 삼아서 그 밧줄을 차에 연결합니다. 차에 시동을 걸자 허름한 집의 지붕이 간단하게 하늘로 솟아오르고 가난한 세간살이들이 비를 맞습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지붕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메르잔 삼촌. 그 와중에 외지에 나가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지만 집시 중에 가장 부자인 아메드가 급하게 할머니를 찾아옵니다. 어린 아들이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것이죠. 아메드 집에 간 할머니는 놀라운 솜씨로 그의 아들을 살려놓습니다. 요, 메르자 씨네, 메아카, 고칠 다투고요. 레스케 펠라. 소체다 보예도, 메르치치 차베, 다투고야 쳐다지. 아침이 왔습니다. 페르카니는 미칠 것 같습니다. 여동생 다니라는 계속 아프고 아즈라의 어머니는 결코 자기한테는 딸을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집은 지붕이 날아가 버렸고 세간살이는 다 부서졌습니다. 더구나 메르자 삼촌은 칠면조까지 솟아놓고 삶아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인사차온 아메드에게 살려준 대가로 다리 아픈 손녀 다니를 도시의 큰 병원으로 데려가달라고 부탁합니다. 페르카니가 아픈 여동생을 혼자 보낼 수 없다고 끼어듭니다. 돈 많은 집시 아메드는 페르카니 남매를 기꺼이 데려가서 치료한 뒤에 보내겠다고 선심을 씁니다. 1, 2, 3, 4. 페르카니 남매는 아메드를 따라 나섭니다. 마을의 집시들이 작별의 노래를 부르고 할머니는 가는 길에 먹으라고 사과 파이를 싸줍니다. 난 곧 돌아올 거야, 아즈라. 기다려줘. 돌아오면 영화 배우 시켜줄게. 페르카니는 아즈라와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메르잔 삼촌을 조심하라는 말도 잊지 않습니다. 미래의 아내 아즈라를 잘 보살펴달라고 할머니에게도 신신당부합니다. 아즈라는 길 떠나는 파르카니에게 사랑의 증표로 자신의 금발머리 한 움큼을 잘라줍니다. 차가 골목 어귀를 빠져나가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차 속의 파르카니도 눈물을 흘립니다. 동네 개들이 차 뒤를 무심하게 쫓아옵니다.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 다리가 아픈 여동생 다니라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오빠 페르카니에게 말합니다. 페르카니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여동생 다니라는 엄마의 환상을 봅니다. 예쁜 드레스를 입고 하늘을 날아서 불쌍한 남매를 따라오고 있는 엄마의 모습. 하지만 차창 밖으로는 면사포 한 조각이 차문에 끼어 바람에 흩날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메드는 다니라를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그리고 동생 곁에 남겠다는 페르카니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수술 비용이 엄청난데 이태리로 가서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집도 장만해야 하지 않냐고요. 페르카니는 동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생각입니다. 할머니가 싸준 사과 파이가 병원 복도에 나뒹굴고 다니라는 휠체어에 실려서 오빠를 안타깝게 부릅니다. 인신매매를 하고 도둑질을 시키고 앵벌이를 시키고 여자들은 매춘을 시켜서 돈벌이를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혼자 버려두지 말라고 부탁하던 여동생 나니라도 병원에 혼자 내버려두고 온 것이 페르카니는 마음에 걸리기만 합니다. 페르카니는 아메드가 시키는 동냥질을 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패거리들에게 혼쭐이 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겠다고 말했던 페르카니. 하지만 정당한 방법이란 것이 뭔지 페르카니도 이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동생의 치료비, 할머니를 모시고 살 예쁜 집, 그리고 사랑하는 아즈라와의 결혼. 이런 그의 속망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만지려면 아메디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페르카니는 잘 압니다. 결국 페르카니는 꿈과 순수를 하나씩 잃어가면서 아메디가 왕초로 있는 이태리 밀라노 광장에서 동냥과 도둑질에 길들여지고 적응해 나갑니다. 그리고 아메드 몰래 돈을 따로 조금씩 감춰두는 것도 빼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패거리 중에 하나가 도망갔다가 잡혀왔을 때 왕초 아메드는 고함을 지르다 혈압이 올라 그만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날 밤 페르카니는 꿈을 꿉니다. 치면조가 보이고 할머니가 보이는 꿈입니다. 페르카니가 순수와 꿈을 잃어가고 있는 데 대한 경종과도 같은 꿈이지요. 그때 이태리 경찰이 아지트를 들이닥치면서 페르카니는 꿈에서 깨어납니다. 페르카니는 고향에서 상자곽을 뒤집어 쓰고 놀았던 것처럼 상자곽을 뒤집어 쓰고 경찰을 피해 달아납니다. 네, 오페르카노시 고만한테 오페르다코 수능을 먼저 갈고트라고 제토했어담 아저씨? 아저씨 경찰에 잡혀갔던 패거리들이 다 돌아왔을 때 반신불수 왕초 아메드는 그런 페르카니의 기지를 칭찬하면서 그를 두목으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불만을 품은 패거리 중에 하나가 졸개들을 데리고 딴살림을 차립니다. 그러자 아메드는 여권을 페르카니에게 건네줍니다. 그들의 나라인 유고슬라비아를 다녀오라고요. 왕초 아메드가 했던 일, 아이들을 사오고 임산부나 난장이를 데려오는 일을 이젠 페르카니가 합니다. 멋진 양복을 빼입고 주머니에는 돈을 가득 담아서 꿈에 그리던 고향에 도착한 페르카니. 제일 먼저 보고 싶던 아즈라를 찾아갑니다. 아바카니. 아바카니. 페르카니를 괄시하던 아즈라의 엄마는 달라진 페르카니를 보자마자 옛일을 사과합니다. 하지만 아즈라가 달라져 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아즈라의 엄마는 말합니다. 삼촌 메르잔에게 물어보라고요. 서 엉망으로 취해버린 페르카니 마을 사람들과 흥청망청 술파티를 벌입니다. 그때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할머니 옆에는 임신한 아즈라도 함께 있습니다. 페르카니야, 아즈라는 네 아이를 가졌단다. 할머니가 말하지만 페르카니는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부터 아무도 믿지 않게 됐다고 페르카니가 말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면 넌 추락하고 말 거다. 할머니가 페르카니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페르카니는 돈을 벌어서 할머니를 호강시켜주겠다지만 달라져버린 페르카니에게 할머니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우두커니 서 있는 아즈라를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마침내 페르카니와 아즈라는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지만 타르카니의 마음이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무감처럼 결혼식을 올릴 뿐이죠. 페리카니는 아즈라가 출산을 하면 그 아이를 팔아버리고 다시 자기 아기를 가질 결심까지 합니다. 사랑했던 아즈라. 그토록 원하던 결혼을 했는데도 페르카니는 예전처럼 아즈라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즈라가 페르카니 곁에 다가오지만 페르카니는 냉담하게 뿌리치고 대신 아코디언을 가슴에 얹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연주하던 그 곡을요. 아즈라는 눈물을 흘리며 1년 전에 가슴에 새겼던 페르칸이라는 글자를 천천히 지워나갑니다. 배부른 아즈라를 차에 태우고 아이들을 사서 페르카니는 다시 왕초 아메드가 있는 이태리 밀라노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페르카니는 이제 아메드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메드가 페르카니의 새 집을 짓고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여동생 나니라도 병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정말 돌아왔어. 아까 위에다 라마라. 한편 페르카니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은 아즈라는 자신이 가진 아이가 정말로 우리의 아이라는 말을 남기고 후련히 밖으로 나갑니다. 바람결에 날려와서 전등 가세 걸린 아즈라의 면사포. 페르카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즈라를 찾아 나섭니다. 아즈라! 철길 옆에 반드시 누운 아즈라. 분만의 고통에 신음하면서 천천히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마치 그 아기는 페르카니의 아기임을 영역으로 입증하려는 듯이. 그리고 그때 고향 가는 열차가 스쳐 지나갑니다. 아들을 낳고 아즈라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넋은 열차에 실려 고향으로 갔습니다. 마미의 머리. 아델스 저지 대표 낙두기 고리마츠카. 아델스 약간 아마리 말대로 저지페. 설마 나가면은 페르카니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진실이 담긴 편지를 씁니다. 숨막가이로도 행걸대. 인생이란 무가치예요. 신은 내가 행복하길 기다렸다가 돈을 모으자 돈도 빼앗아가고 내가 꿈꾸던 행복도 빼앗아갔어요. 할머니 말씀이 옳아요. 아무것도 믿지 않으면 추락하게 된다고 하셨었죠. 사랑했던 아즈라도 세상을 떠나고 틈틈이 모아두었던 돈도 강물에 잠겨버리고 왕초 아메드도 페르카니의 아들을 데리고 사라져버립니다. 꿈이 없는 집시는 죽은 집시라고 말하면서 페르카니는 그 뒤부터 폐인이 되다시피 합니다. 그러다가 여동생이 로마에서 동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페르카니는 로마를 떠돌아다닙니다. 4년여의 세월 동안 여동생 다니라를 찾기 위해서요. 바티칸 광장에서 교황의 연설을 듣던 페르카니는 드디어 동생 다니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매가 만나는 장면 들어봅니다. 다니라! 여전히 다리를 절고 있는 다니라. 페르카니는 다니라가 애당초 병원에 있지 않고 동냥을 하러 돌아다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라는 페르카니에게 오빠의 아들을 만나러 가자고 합니다. 아지라가 낳았던 그 아이. 그 아이도 벌써 4살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사르투나. 페르카니는 여동생을 따라가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여동생과 아들을 도망간 왕초 아메드가 데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페르카니는 동생과 아들을 데리고 고향 가는 열차에 올랐습니다. 그러다 뭔가 결심을 합니다. 여동생과 아들에게는 다음 역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열차에서 내립니다. 아들은 올 때 아코디언을 사오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살았던 적이 없었는데도 어느덧 자신을 닮아 있는 아들.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인지 열차 난간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나의 말씀을 아무 못해. 세스케. 내가 네 아베케래. 네끼리만 결혼하니까. 죽게 할 때 와봐, 때 나와봐. 아이자, 아이. 아이자. 페르카니가 아메드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아메드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아메드가 새 장가를 드는 거죠. 페르카니는 결혼식장에서 예전처럼 염력을 발휘합니다. 자기 자신도 믿지 않고 꿈을 잃어버렸을 때는 발휘되지 않던 염력이 다시 발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신을 집중시키는 페르카니, 포크가 공중에 뜹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초 아메드의 목줄기를 향해 날아갑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메드.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타르칸이 역시 총 한 발을 맞습니다. 총을 맞은 몸으로 겨우겨우 열차에 있는 곳까지 도착한 타르칸이. 그 뒤에는 아메드와 결혼식을 올리려던 새 신부가 총을 갖고 쫓아옵니다. 철교 위로 올라간 페르카니에게 새 신부가 총을 겨눕니다. 넌 내 결혼식을 망쳤어. 신부는 총을 쏘고 총에 맞은 페르카니는 철교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지나가던 열차의 곡물칸에 떨어진 페르카니. 페르카니는 숨을 거두기 직전 하늘을 훨훨 날고 있는 칠면조의 영혼을 봅니다. 이제 페르카니도 무겁고 어두운 삶에서 벗어나서 가벼운 영혼이 됩니다. 페르카니의 장례식. 할머니는 관 속에 잠들어 있는 페르카니의 두 눈 위에 페르카니가 이태리에서 벌어온 금화 두 개를 두 눈 위에 얹어줍니다. 페르카니가 남겨놓은 것이라고는 금화 두 개와 네 살짜리 아들뿐입니다. 그의 아들은 슬픔이란 것도 아직 모른 채 할머니가 얹어놓은 금화 두 개를 훔쳐서 밖으로 달아납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 있고 페르카니의 어린아들은 아버지가 어릴 때 놀던 것처럼 상자곽을 뒤집어 쓰고 장난치듯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리광대 복장을 한 망나니 삼촌이 뒤따릅니다. 가난한 마음과 슬픈 영혼, 떠돌아다니는 마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집시의 시간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시를 쓰는 영화 작가 에밀 쿠스트레이차의 집시의 시간, 오늘 시네마 천국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이 영화는 까예디 시네마가 80년대를 총정리하면서 80년대의 걸작 영화 10편 중에 한 편으로 꼽은 작품이죠. 89년 깐네 영화제에서 에밀 쿠스트레이차에게 감독상을 안겨준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글쎄요, 영상 이미지가 아주 강렬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않고는 느낌을 다 전달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요. 이 상상의 축제 같은 영상 속에서 아름답고 슬픈 집시들의 얘기가 잔잔하게 그려지고 있고요. 그 속에서 에밀 쿠스트레이차에게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현실의 잔인한 규칙과 지옥 같은 절망 속에서 싸우는 길은 꿈을 꾸는 것, 이것이라고요. 자, 오늘 FM영화음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울 도봉구 창사동의 황승희 씨, 엽서 고맙습니다.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